있을게. 나를 버린 사람도 용서할게. 그리고 노력할게. 너를 사랑하도록. 그동안 너를 피한 건 나의 아픔들 때문에. 너를 보면 늘 그를 생각했었고. 사실 자신도 없어서 다른 사람